라디오인 게 안타깝네요. 이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 무슨 표정? 정말. 아, 어떻게 했는데? KBS 라디오 7개 채널에서 제공하는 최고급 정보들을 사진과 기사, 그리고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읽는 라디오. KBS 라디오 홈페이지 radio.kbs.co.kr. 읽은 철의 Good Morning Pops. 굿 모닝 GMPers.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tuning into our program. Today is 2016. January the 21st is Thursday. DJ 이근철 인사드리고요. Good morning, everyone, and welcome to the program. I'm John Valentine.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성공을 꿈꾸잖아요. 자, 성공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What's the definition of success? Ooh, to me, success means when my children are healthy, happy, safe, and not hungry. 아, 그렇죠. 미국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유명한 Zig Ziglar는요, 인생 성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eah, now Mr. Ziglar said, try to look at your weakness and convert it into your strength. That is success. 자신의 약점을 잘 살펴서 강점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 자, 우리가 불평하는 우리 자신의 약점 속에 어떤 특별한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긍정 마인드로 살아가다 보면 정말 약점은 줄어들고요. 강점이 더 많아지고 약점을 극복하는 과정도 여러분 즐길 수 있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Ooh, changing weaknesses into strengths. I've got a busy schedule. Then finally, you know, you'll see yourself in the Hall of Fame. Ooh, Hall of Fame is a song. Here comes the band called The Script.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다들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I like that band. They're pretty good. The Script, the name of the song, Hall of Fame. 네, 이번에는 홈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Well, here we go. Let's take a look. Oh, here we go. A message from GMPer Kim Sehee. 네. Hello, JJ teachers.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write here. Mm-hmm. Though I'm not good at English grammar, I'm gathering my courage. Cool. Because I'm a huge fan of Good Morning Pops. Last week, my boyfriend started listening to GMP too. When we have a date, we talk about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ed on GMP that day. I really, really thank you, JJ teachers. Well, GMP or Kim say he, thank you too. That's cool that you and your boyfriend both enjoy GMP. 네, 김세희가 좀 멋지세요. 본인이 영어로 처음 글 쓴다고 하셨는데 포인트는 이렇게 써보시니까 즐거워지잖아요. 자, 사연 남겨주신 김세희 가족. 네, 진입해서 마련한 선물 굿모닝 팝스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연 남기고 싶은 분들 각종 포털 사이트에 굿모닝 팝스 치시고요. 공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then you know what to do. Of course, when you visit the GMP homepage in the menu, look for Join GMP Now. 네, 다른 게시판 아니고요. This tab, Join GMP Now 게시판에 whatever comments you have, put them up there, then we'll be waiting for them. Absolutely.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고 싶은 분들 계시죠? 자, 공식 홈페이지 다시 듣기.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콩이 있습니다. K-O-N-G 아니면 한국말로 콩이라고 쳐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number three, 세 번째 방법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어요. 팟캐스트 애플리케이션에서 굿모닝 팝스로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요. 자, 오늘도요, we're gonna find out what's in store for you with this special lady. Good morning and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again, it is Look Ahead Time with Jaemin.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where the future's coming from. 제이민의 Look Ahead Time. 오늘의 주요 표현들 한꺼번에 대방출하니까 놓치지 마세요. First on the list. I'm growing impatient. 내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 I'm growing impatient. It's hard to escape.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It's hard to escape.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시끄러운 이웃은 정말 악몽일 거야.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지금 알려드린 표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절대 절대 절대 놓치지 마세요. Спасибо. Thank you indeed. Those expressions coming up soon. Good morning, Pops. Back me. Screen English. Welcome back, GMPers, to our movie Mission Impossible Rogue Nation. 네, 1월의 영화는요, 할리우드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 무비. 바로 Mission Impossible 시리즈 다섯 번째 거예요. Mm-hmm. 악당의 나라라는 뜻의 Rogue Nation. That's right. 네, 그러니까 정부의 고위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도 악당과 함께 연루가 돼 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mm-hmm. 영화를 보시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Rogue Nation 됐고요. 오늘은 on what pages? Please join us in our GMP books. We're on pages 148, 149. 네, 149페이지.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조합 같은 그런 스타일의 바로 분이에요. 그죠? 바로 누구예요? Well, she is Ilsa. 일사죠, 일사. 이름도 mm-hmm. 보세요, 일사. Yeah. It's not Lisa, it's Ilsa. 일산, 일사. 어쨌든요, Rebecca Ferguson이 원래 이름인데, 자, 일사가 등장하고 있고요. Wow, she's staring at someone. Yeah, she's very aggressive. She's a very good agent. 맞습니다. Staring at you. Mm-hmm. Okay, where did you go? Oh, I'm scared now. 자, 그래서 바로 왼쪽에 나온 부분 제가 요약해드릴게요. 신디켓의 수장, 레인이죠. 솔로몬 레인인데 목소리가 솔로몬 레인. Ooh, he's like a snake.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무런 수확 없이 빈손으로 돌아온 일사에게 왜 계속 저항하는 거냐며 추궁합니다. 이 설명을 바탕으로 과연 일사가 이번에는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we're gonna find out more. Okay, in the first round, starting tips. You're still alive becaus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but I'm growing impatient.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네, 제가 말했던 그 솔로몬 목소리 나왔어요. Mm-hmm. What did you catch? You know, I remember this scene, and I was remembering at the time, this guy Lane, he doesn't trust Ilsa. Oh. And he's right not to trust her. Mm. So he knows and she knows. They both know what's going on, but they still kind of need each other. And he says, something about her potential. I think that's the main issue, potential.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일사가 본인을 위해서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잠재적인 더블 스파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잠재력, 포텐셜이 있기 때문에 I think they both know what's going on. They're using each other.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용하는 거죠, 뭐. Yeah, sure. 네. 자, 그렇다면 왼쪽에 나오는 우리말 부분 가기 전에 아까 what did you catch? Again, something about potential, something about terrorist also. 네, terrorist도 들렸어요. 그다음에 저는 important. 아. 이 단어도 들렸고요. 우리말로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장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인 이야기하죠. 너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널 살려두는 거야. 하지만 내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 왜 계속 저항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사가 서로 솔직히 얘기하자면요. 당신 테러리스트잖아요. 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얘기했어요. Mm-hmm. 자, 어떻게 장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는 아실 테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Okay, the second round. Sound and vocab tips. You're still alive becaus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but I'm growing impatient.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Mm-hmm. 네, 와. 그러니까 come to think of it, yeah, there is no word important. Well, the whole story is important. Okay, that situation is important. You have superhuman hearing. You caught the essence of the story. Ah, I can read their mind. Oh, yeah. 아, 자, 그러다 보니까 예, 됐고요. 자, 한번 왼쪽에 볼까요? Mm-hmm. 예, 너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널 살려두는 거야.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너가 아직도 살아있어. Uh-huh. Yeah, you are breathing. Well, breathing, that means? You're still alive. A-L-I-V-E에서 alive가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Yeah, and it's really important to understand why we use the word still. It means you're not dead yet. 그러니까요. I could have killed you, you could have died, but congratulations, You're still alive. 왜냐하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Because 네, 내가 너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이야. 믿다가 뭐예요? Believe. 네, 그다음에 그 잠재력을 아주 이렇게 확 빠져서 믿는 거는 in이 쓰이겠죠. That's right. Yeah. Because I believe in. 그다음에 잠재력은 your potential. P-O-T-E-N-T-I-A-L 하면은 potential 하면은 바로 잠재력이란 뜻이에요. I believe in your potential. 네. 하지만 내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 라고 해서요. 내가 참을성이 적어진다. 그러면 참을 수 없는이 뭐예요? Impatient. 맞습니다. I-M-P-A-T-I-E-N-T에서 impatient 하시겠죠? Impatient. Yeah, we know that patient, P-A-T-I-E-N-T, means the ability to wait and stay calm. But the opposite then, add the I-M, impatient. 맞습니다. 그래서 patient은, patient는 환자란 뜻도 있고, 환자가 잘 참잖아요. 그러니까 patient는 참을성 있는 이고, I am만 붙이면 참을성 없는 이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해서 I'm getting 아니면 그렇게 점점 커가는 거니까 오. growing. Yeah, more and more and more. I'm growing impatient. 네. 그랬더니 왜 계속해서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저항하는 거지? 그러면 저항하다는 뭐예요? Resist. R-E-S-I-S-T에서 resist가 저항하다잖아요. 그래서 이게 불어도 똑같아요. resistance가 저항, 저항가 뭐 다 뜻이 많은데 그게 resistance라고 옛날에 예, 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What is he really asking her? He says, look, I've given you these jobs to do, but you're not doing everything I tell you. Why? Why are you fighting with me? Why are you not doing what I tell you?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네. Why do you keep resisting?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해서 왜 그렇게 저항을 계속하는 거지? 라는 뜻으로, 그죠? Yeah, he says, come to the dark side.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Then he will say, I'm your father. Exactly.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상 얘기합니다. 서로 솔직히 얘기하자면. 아, well. If you and if I, if both of us, so, if we're being honest. If we're being honest. 우리가 솔직해지자면, 당신 테러리스트잖아. Good reason, huh?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네, 좋습니다. You are a, 그 다음에 terrorist. 이렇게 나왔어요. Yeah, that is why I continue to resist. You're a terrorist. 자, 여기서 한 가지 한번 포인트가 있습니다. 솔직해지자면이란 표현이 미국과 영국이 살짝 다르죠? Yeah, yeah, yeah. 네. In fact, I think most Americans say something like this. To tell you the truth. To tell the truth, to be honest with you. Yeah. 네. I think a lot of my British friends say, if I'm being honest or if we're being honest. 자, 이런 식으로 if you are being honest. 그래서 영국 분들이 이걸 많이 쓰고요. Sure.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to be honest with you 아니면 to tell the truth. Even long time ago, frankly speaking. 옛날 스타일. Oh, yeah. 옛날 막 문법책에서 봤던 frankly speaking. Yeah, it doesn't mean you cannot use that these days, but please, maybe once a year.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yeah. 내지는 100년에 한 번만 쓰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책을 덮고요. Close your book and it's your practice time. 책을 덮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그렇죠. 레인과 일사가 떠오르고 둘이 어떤 장면이에요? 오, 사랑의 속, 사랑을 속삭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긴장감이 있단 말이에요. 텐션이, 그죠? 내가 너의 잠재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널 살려두는 거야. 그럼 아직도 살아있다? Still alive 하고요. 잠재력 potential 이용해보세요. You're still alive becaus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하지만 인내력에 한계가 오고 있어 라고 하세요. 참을성 없는 이란 뜻의 impatient 이용해보세요. But I'm growing impatient. 네. 왜 계속해서 저항을 하는 거지? 뭐뭐 계속해서 하다란 뜻의 continue to.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그랬더니 일사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못 믿듯이 나도 당신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당신 테러리스트잖아. 라는 얘기니까. 그렇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면 거기에 honest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는 이미 나왔네요.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네, 간단하네요. 그죠? 예. 자, 특별히 어려운 발음은 없으니까요. 살짝살짝 연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Because 발음을 주의하세요. Because, no, no, no. 뭐예요? Because. 네, because고요. 영국식은 because. 이렇게 입술이 한 번만 움직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third round. The final wrap-up. You're still alive becaus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but I'm growing impatient.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네, 여기서 today's key expression. I'm growing impatient. 네, 요거 세 번 확인.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네, I'm growing. 여기까지만 들으면 내가 키가 크는 거잖아요. 자라고 있는 거죠.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한다. I'm turning, getting 이란 뜻이에요. Yeah, here's a easy quiz question. Which is more impatient? Ready? Two sentences. I'm impatient or I'm growing impatient. Yeah, already impatient. Yeah, if you say I'm impatient, already you're there.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그렇게 인내력이 없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growing impatient가 덜 아직까지는 인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을 수 없어! 이거는 이미 I'm impatient. Right. 이거고요. 그다음에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growing이죠. I'm growing impatient. 네. 온 국민이 아니 온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Your Turn Time. 별거 아니지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Okay, shout out loud, get your confidence back and boost up your energy. 오늘 저기 계신 우리 존쌤 한번 해볼까요? I'm growing impatient. Your turn. Okay, everybody. All right. Hey, where's everybody? Come over here. Huh? They're on the way.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인내력에 한계가 있지 말이야. 다시 한번. More and more and more. I'm growing impatient. You too? Okay, I'm growing impatient. One more time. I'm growing impatient. 세 번 더 확인.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Oh, brother. 앞에 나온 표현을 rephrasing 해드리는 시간. It's time to practice our key expression in various ways. It's time to level up. 네. 자, 기억나세요? 점점 더 인내력의 한계가 오고 있다. Ooh, I'm growing impatient. 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내력을 계속해서 잃고 있다는 얘기죠. 아, yes. I'm losing my patience. 네, 이게 lose라는 단어 이렇게 다 쓰셔도 돼요. I'm losing my patience. I'm losing my confidence. I'm losing my passion. 이런 식으로 lose라는 단어 진짜 많이 쓰입니다. I'm losing my patience.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거. Oh, I'm starting to get annoyed. 맞습니다. A-N-N-O-Y. Annoy가 누구를 괴롭히다, 짜증나게 하다고요. ED가 붙었으니까 get annoyed 하면은 짜증나는 거죠. Get irritated. I'm starting to get annoyed. 좋습니다. So before you get annoyed, we're gonna go and check out the whole dialogue for the last time. You're still alive because I believe in your potential, bu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Why do you continue to resist? Well, if we're being honest, you're a terrorist. 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내일 장면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시 쉬어갈 텐데요. 피아노 치면서 멋지게 작사 작곡에 능한 분이죠. Oh yeah, here's an oldie but a goodie from Barry Manilow. Can't smile without you. 네. 굿모닝 팝스와 함께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선물 준비. IELTS 시험 케임브리지에서 Grammar in Use 한국방송 출판에서 월간 굿모닝 팝스 책과 어디어 CD 3개월 구독권, 서울대학교 탭스 관리위원회에서 탭스피킹 무료 응시권도 드립니다. 팝스 English 색다른 팝송 감상의 재미, Pops English. 오늘부터 이틀간 함께할 노래는요, Walk Off the Earth의 Sing It All Away입니다. That's right. What an interesting name for a group, huh? walk off the earth. 지구를 떠나가라. Yeah, now they're a five-member group. They're from Canada, and they're very, very talented in so many different instruments. 맞습니다. 자, Sing It All Away는 작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자, 어떤 느낌의 곡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On what page? Well, GMPers, open up those books. Join us on page 150. 네, 150페이지 들려주세요.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Your troubles no longer remain from the day I found a love that is hard to escape. It kill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ke. 네. 약간 느낌은 노래 명확하게 부르는 밥 딜런? Really?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나요? I don't know. I was thinking it kind of has this Irish flavor. 맞아, 맞아. In my mind, I'd imagine maybe some Irish pub and all friends are cheers together and singing and drinking it. Man, you see some, you know, flags flying here. Yeah. 국기 같은 게 막 휘날리면서 쩡쩡쩡쩡쩡. Well, the Irish people are very emotional. I like this, yes. 네. 가사를 보면 더 느낌이 오겠죠? All right, here we go. Page 150. I know a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내가 어떤 곳을 알아요? I know a place. 근데 어떤 곳이에요? That will take you away. 당신을 그렇게 데려가 줄. 그러니까 이게 take you away는요. 뭔가 힘든 게 있는데 너를 싹 데려가 주는 거죠. Yeah, it's kind of like when you go there, your spirit is free and you're happy and your emotions are flying. I know a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만약에 여기다가 딴 걸 붙인다면 take you away from all your troubles. I meant worries. 이렇게 쓰셔도 돼요. That's the next line. Uh-huh. Your troubles no longer remain from the day.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곳이냐면 당신의 그러한 문제거리가 remain 남는 건데 no longer 그러니까 더 이상 남지 않아요. From the day.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 그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거죠. I found a love there. 네, 내가 사랑을 찾았어요. I found a love there. It's hard to escape. 네, 정말 거부하기 힘들다, 도망치기 힘들다는 얘기죠. Hard to escape from that love. Well, that's always the case, huh? Uh-huh. I found a love there, it's hard to escape. It cures me at night. 아, 밤에 나를 치료해주죠. 이렇게 편안하게 쉬니까, 그죠? But it hurts when I wake. 네, 하지만 내가 깨어나면, when I wake up, when I'm awake, 아니면 when I wake. 다 좋아요. Yeah. 내가 깨어나면 아파요. You know what they're referring to? Drinking. It cure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ke. 그럴 수 있겠네요. 밤에 sure. 술 마시고 필름 끊겼다가 you blacked out. Yeah. And the next morning, ouch. Oh, hangover. Yeah. With a hangover. It right? cure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ke. Yeah, that means it's almost impossible for you to escape from that. Yes.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It's hard to escape. 네, 벗어나기 힘들어요라고 하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take a listen.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Your troubles no longer remain from the day I found a love that is hard to escape. It cure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ke. There's no change. Walk off the Earth는 2006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혼성 밴드예요. Yeah, you know, they do it all. They've got reggae and alternative rock. They even do a cappella songs. Just really talented. 네. 이 밴드는 데뷔 초에 한 동영상 사이트에 여러 가수들의 인기곡을 커버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그 노래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Oh yeah, now of course they do have original songs, but a lot of the music they do are cover songs. They've done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you mentioned that. Taylor Swift's song, I Knew You Were Trouble. Even Adele's song, Someone Like You. And recently Adele's Hello. Hello까지. Yeah, yeah. 그런데 Somebody That I Used to Know는요. 다섯 명의 멤버가 한 기타에 손을 다 대고 연주를 하는 거예요. Yeah, it's very cool. Yeah.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트링 이거 하나만 계속하는데 yeah, yeah, yeah. 박자 이런 게 너무 잘 맞고요. 다들 눈을 딱 내리깔고 있다가 노래 부를 때 딱 올리는데 정말 와 느낌이 묘하잖아요. Yeah, in fact, on some of their songs, they invite a very famous Korean guy. He's a beatbox. Yeah, and he does a lot of that lot of sound effects with his mouth, and he performs with them very often. Could you do it one more time? Yeah, like that. 네, 알겠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는 거 yeah, 같네요. 네, 방구 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또 만나보도록 할 테고요. 네, sing it all away. 전부 다 그냥 노래를 불러버리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다 보내버리, 그게 sing away, sing away, 뭐, dance away. 계속해서 뭐 하는 걸 awa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sing it all away. 가사 하셨으니까, 이제 존슨의 목소리로 노래 부르기 전에 확인합니다. Okay, here we go. I know a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Your troubles no longer remain from the day. I found a love there. It's hard to escape. It cure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ke. 네, 좋습니다. 네 줄인데요. 두 줄, 두 줄 편안하게 네, 따라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Okay, sing together. GMP 대학교의 여신 근숙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자취를 시작하게 됐다는다. 오 산신령님 산신령님 저 근숙이 왔어요. 오, hello, 근숙. Oh, I heard that you've moved out. 오, 아마 벌써 소식 들으셨어요. 맞아요. 꿈에 그리던 독립 성공. Oh, well, congratulations. Then why do you look so tired?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자취를 시작한 건 좋은데요. 오, 이사한 집에 층간 소음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낮이고 밤이고 쿵쾅거리는데 오, 시끄러워서 내 참네. Oh dear, I know.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오, 시끄러운 이웃은 정말 악몽일 거라고요. 악몽보다 더 심해요. 층간 소음뿐만이 아니거든요. What? Well, what's so noisy then? 오, 층간 소음 물론이고 밤마다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Oh my goodness. Well, you should go and tell them stop making noisy sounds. 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바로 올라갔죠. 근데요, 글쎄, 윗집 남자 얼굴을 보는 순간 사르르 제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잘생긴 건지 완전 내 스타일. Oh, so you're just going to live like that then? 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단 말도 있잖아요. 오, 그깟 시끄러운 소리들 참고 살아볼래요. 언제가 그분이랑 제가 잘 될지 누가 알아요? 우리 집은 시끄러우니까 전 여기서 좀 쉬다 갈게요. KISS Keep it short and simple. Kiss your English.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Cool FM The JJ Brothers의 Good Morning Pop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배울 표현 꽁투석에 나왔죠? 시끄러운 이웃은 정말 악몽일 거야. 네, 그러면 시끄러운은 뭐예요? Noisy. N-O-I-S-Y. Yeah, but now pronunciation is very important. Be careful not to say nosy. This is not nosy, it's noisy. 주의하세요. Nosy, N-O-S-Y는 남은 일에 참견을 많이 하는 코를 여기저기 이렇게 들이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noisy예요. Noisy. 네, 그 다음에 이웃. Neighbors. 네, 시끄러운 이웃은 아, 뭐뭐 일 것이 하는 will be고요. 일 텐데는 아, would be. 그렇죠. 진짜. A real. 그 다음에 악몽은 뭐예요? Nightmare. N-I-G-H-T-M-A-R-E 붙여 쓰시면 돼요. 자, let's put them together. 시끄러운 이웃은 정말 악몽일 거야. Oh,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네, 오늘의 어감은요. 뭐뭐일 텐데, 특히 악몽일 텐데. 악몽 같은 상황 8번 연습해 한번 해볼까요? 네, 이런 말도 하실 수 있어야 되니까. On what page? Well, GM peers, please join us right now. This morning, we're looking at our practice sentences on page 152. 네, 152페이지 출발합니다. Pattern practice! Step 1! 네, 영어 부분은 가리시고 우리말 부분 보면서 도전해보세요. 첫 번째, 시끄러운 이유 정말 악몽일 거야 라고 해서 Noisy neighbors.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두 번째, 여행을 갔는데 여권 분실하면은요 정말 악몽 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losing one's passport. Oh, losing my passport would be a nightmare. 네,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텐데 느낌이니까 would be예요. Would be. Losing my passport would be a nightmare. 그 어떤 막판의 변경도 악몽일 거야. 맨 마지막에 뭔가 변경하는 거. 그래서 last minute change라고 하잖아요. No. Any last minute change would be a nightmare. 네 번째, 감기가 오는 게 느껴지면 악몽일 거야. 라고 해서 몸이 으슬으슬하고 추워진다 해서 coming down with a cold. 아,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다섯 번째,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는 건 악몽일 거야. To break down where? On the highway. Oh my goodness, no. To break down on the highway would be a nightmare. 네,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는 건 악몽일 거라고. 그래서 강도를 당하다가 getting mugged. Oh yeah, M-U-G-G-E-D. Getting mugged on the street would be a nightmare. 네, 일곱 번째. 수업 중에 예고 없는 시험. 그게 팝 퀴즈잖아요. 팝 퀴즈.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네, 여덟 번째. 화장실에서 볼일 다 끝났는데 아, 휴지가 없는 건 악몽일 거예요. No tissues. 아이고. No tissues in the bathroom would be a nightmare. 네. 아, 아무래도 느낌 확 오네요. 아이고 한마디에. 아이고. 1번, 4번, 8번. 네, 대신 한번 7번 해볼까요? 그러면 랩, let's wrap it up. 함께하는 랩탄 리뷰. 오늘 연습할 패턴은 Something would be a nightmare. Something would be a nightmare. Freddy. Oh, no. All right. Oh, here we go. First one, noisy neighbors, second on ear.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Number four, here we go. Coming down with a cold.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Next one, number seven, a pop quiz in class.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시험.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Fun time, great time, happy time. Coming up, step two, two, two. Okay, we've got three photos for three questions. That's right. Let's look together at page 153. At the top of the page, we see a young lady who is, she's putting her fingers in her ears. She looks unhappy. 네, 시끄러운 이웃, 정말 악몽일 거야. 요거 영어로 도전.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It's not pretty, I can tell you.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It's not pretty, I can tell you. 네, 정답은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띵동댕. 자, 반응은 뭐예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잖아. It's not pretty, I can tell you. 네, 실제로 어떤 분이 밤 한 10시 맨날 드럼을 치는 거예요. 근데 방음을 한 드럼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그 찾아내가지고 아 죄송한데 혹시 모르셔서 그럴 것 같은데 밑에도 들리거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치시더라고요. Do you want to trade apartments? I can hear my neighbor snoring at night. Oh. 자 그래서 But he's older than me, so I don't say anything. 그래요, yeah. 그래요, 맞습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서로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잘 해결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Second photo. In the second photograph, it appeared. Somebody looks pretty sick. 감기가 오는 게 느껴지면 악몽일 거야. 영어로 도전.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Especially if you've got a date.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Especially if you've got a date. 정답은? Coming down with a cold would be a nightmare. 딩동댕. 그랬더니 반응은 뭐예요? 아, 특히 데이트가 있을 땐 그렇지. 아, 야, 야. Especially if you've got a date. 그렇죠. 데이트에 나가자니 감기 옮아 줄 것 같고 안 나가자니 미안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Yeah, well, you save money. 자,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요. We're saving the last question. Well, look at that. Oh, photo number three. Looks like, that looks like a multiple choice kind of test. 예,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수업에서 예고 없는 시험. 이거 악몽일 거야. 자, 팝 퀴즈죠? 이거 영어로 도전.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Keep up with your studies.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Keep up with your studies. 정답은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띵동댕에서 pop quiz in class죠. A pop quiz in class would be에서 would be도 이미 빈칸으로 만들어졌어요. 어감 좀 살리시라고. No, a pop quiz in class would be a nightmare. 악몽일 텐데 이런 어감이고요. 자, 공부는 꾸준히 해야지. Oh yeah. Keep up with your studies. 네, keep up with your studies. Keep up with your work. 다 쓰이는 Listen, 편입니다. I'm wondering, is that good advice or is that a warning? Both, maybe. Both. 자, 오늘 배웠던 표현들 잔쌤이 정리해 주십니다. The moment you've all been waiting for, 잔's magical recap! Well, you know, I did hear about the trouble that Jake is having with his noisy neighbors playing drums and accordion, and they have a brass band in there. So, well, I wanted to help Jake, so I went there at 2 o'clock in the morning, and I realized these guys are good musicians. Oh. So I joined the band. That's right, and we were playing until 3 o'clock, 4 o'clock a.m., and I know that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but the music's so good, it's just hard to escape. And I remember Jake pounding on the door, I'm growing impatient! We told Jake, good, go get some chicken too. 알았어요, 시켜드릴게요. 아, 나 정말. Hey! 돌발 팝 퀴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굿모닝 팝스 홈페이지 돌발 팝 퀴즈 배너를 클릭하시거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8910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과 포토 문자는 100원의 추가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Here comes the question. Today in Screen English we talked about one word that refers to maybe possible good chances in the future. 네, Screen English에서 나왔던 거죠. 일사에 이걸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P로 시작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 주저하지 말고 바로 참여하시고요. 당첨된 분들께는 굿모닝 팝스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명단은 공식 홈페이지 노티스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멋진 곡 소개해드립니다. Oh, what a great tune from Simon and Garfunkel. This is The Sound of Silence. Today's review time for Screen English First. 내 인내리에 한계가 오고 있어. Ooh, I'm growing impatient. 네, 솔로몬 레인의 목소리로 확인 하겠어.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I'm growing impatient. Mm-hmm. 자, 그 다음 팝스 잉글리시 기억나세요? 자, 이거 벗어나기 힘들어요. Yeah, yeah. It's hard to escape. E-S-C-A-P-E. 다시 한 번. It's hard to escape. From this song, I guess. The band is Walk Off the Earth. I know a place that will take you away. Your troubles no longer remain from the day. I found a love there. It's hard to escape. It cures me at night, but it hurts when I wait. 네, 멋진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키스 잉글리시 패턴 기억나세요? 뭐뭐 일텐데는 would be고요. 그 다음에 악몽일텐데. Would be a real nightmare. 네, 시끄러운 이웃은.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One more time. Noisy neighbors would be a real nightmare. 좋습니다. 1월 21일 목요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지막 곡은요. 아, 바로 이 곡이죠. Yes, from Gautier and Kimbra together, Somebody That I Used to Know. 네, 저희가 말씀드렸던 Walk of the Earth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곡의 원전이죠. Mm-hmm. 자, 이 곡 들으시면서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베이시 멋진 존 발렌타인 쌤. 다니 근철 쌤. Have a great day, everybod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morning. The same time, same plac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Bye.